기억나 해마다 악마 이대디에나 누크니 웬나 하데게스마 데네 나테나 그 망아사이 아한 인나 오베 네트워크인 레데나 카둘레 미니히 그르민 아두루 시틴 노베 다하민 미디라 레데민 헤키베 기안나 해마대악마 이대디에나 두크니벤마 하데게스마 데네나테나크 망아사이 아한 아프테만나 브레딘나 아와스라이 손두라 부드미 도딘 와산타 마트키안나 해마대악 니벤나 하데게스마 데네나 테나카 망아사이 아한 인나 마트키안나 해마데 악마 이데티에나 두크니벤 아